미친 듯이 녹음을 했더니 어느새 7월 14일이고 아하 이젠 쉴 수 있겠군. 공기 좋은 카페 All I want is good coffee and tea. 살롱은 무슨 살롱이냐고 가본 적도 본 적도 없는 곳 아하하 이젠 갈 수 있겠군. 앨범 대박 나면 All I want is good See I'm in love.